FM 영화 음악의 정은임입니다. 토요일 밤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께 오늘 재미있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 옛날에 홍동팔이라는 가난한 영화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극장 앞에서 그는 충격적인 글을 읽었습니다. 조조 할인.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몇 날 며칠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리의 홍동팔 드디어 그 뜻을 알아냈습니다. 그래, 삼국지의 조조 분장을 하고 가면 할인이구나. 황량한 초겨울 오후 늦지막히 우리의 홍동팔 조조 분장을 하고 극장 매표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말하길, 제가 조조인데요, 할인해주세요. 그러자 매표소 아줌마는 안된다고 거절했습니다. 몹시 화가 난 홍동팔 이유를 말해달라고 조릅니다. 그것도 끈질기게 조르자 아주머니가 딱 잘라서 말하길, 에이 뭐 아무리 분장해도 장비밖에 안되는걸. home, they ask their mother, what will I be? Will I be handsome? Will I be rich? I tell them clearly. 헤더스 중에서 캐세라세라, 오늘은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 아주 분위기 있게 독특하게 불러줬습니다. 여자 목소리가 특히 좀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죠? 하이틀의 민철호 씨, 제가 저작권 침해했죠. 약간 각색해서 민철호 씨가 올려주신 글을 여러분께 오늘 첫머리에 띄워드렸습니다. 재밌네요. 조조아린. 자, 저는요, 아나운서실에 앉아서 이제 방송 준비를 할 때 여러분의 엽서, 편지, 하이틀 뽑은 것을 한참 혼자서 읽다가 막 큰 소리로 웃기도 하다 그래가지고 방 안에서 약간 그 높은 분들의 그 시선을 받곤 하는데요. 오늘 제가 대구 수성구 지산동의 주향량의 편지를 읽고 너무 웃어가지고요. 꽤 좀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원한 딸랑이 주향이가 제게 편지를 한 편지를 넉 장에 걸쳐서 보내주셨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네요. 특히 강아지 얘기는 재밌기도 하고 약간 지저분해도 그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좀 여러분께 그 편지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말하기가 좀 못한데 그 강아지는 벽에다 붙여놓은 껌이며 코딱지를 앞발 둘을 벽에 턱 올린 채 핥아먹는 거 있죠. 그리고 선물로 받은 장미 한 송이가 있는데 그것을 잘근잘근 씹어서 입은 꽃가루로 만들어 버리고 줄기는 센티미터까지 맞춰서 분질어서 아예 이쑤시개를 만들어 놓는다고요.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와 이거 자신의 그 소변을 닦은 휴지를 거리면 씹어먹기까지 한다고요. 너무 재밌는 내용이 많은데요. 제가 막 웃다가 어느 순간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향이가 이런 편지를, 이런 글을 적어줬어요. 언니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랑 정신 연령이 비슷하다고요? 이건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저도 동감입니다. 주향이께 오늘 다음 곡 띄워드릴게요. 생일을 혼자 청승맞게 지내는 여인을 위한 발라드가 될 수 있는 곡을 부탁하셨죠? 자, 이 곡을 영화 속에서 들으면 굉장히 분위기 있죠.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공중전화, 그 수화기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 자, 주향량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하이텔의 이병준 씨가 신청하셨는데요. 영화 라밤바 중에서 다나, 로스 로버스의 음성으로 띄워드립니다.

낮게 깔리는 더블 베이스의 곡을 들으면 길게 뻗어있는 철길이 떠오르면서 떠나고 싶어하는 마음을 잠시는 자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시면서 서울 은평구 불광 2동에서 박정희 씨가 신청하셨습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중에서 송병준 씨의 음악 테마곡 띄워드렸어요. 자, 박정희 씨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요. 다른 분의 추억의 여행 속으로 동참할 수 있는 그 권리를 드립니다. 오늘 바로 내 인생의 영화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순서인데요. 오늘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인가요? 신현민 씨의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띄워드릴게요. 어릴 적에는 슬픈 영화라면 절대 보지 않았었는데 그 편견을 없애준 영화가 바로 중학교 3학년 때 본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습니다. 슬픈 결말에 더구나 아는 내용이라 더욱 탐탁찮게 여기며 보았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난 후 제 눈에는 눈물이 글썽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말의 의미를 그때 처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음악들, 멋진 대사, 그리고 레오나르드 파이팅과 올리비아 하세의 그 청순한 연기. 한마디로 아주 깔끔한 영화였습니다. 특히 극중 시인인 레오폴드가 캐플레가의 축제에서 부른 A Time for Us. 이 노래를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이튿날 읍내의 음악사란 음악사는 모두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구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저는 라디오에 귀를 기울여야만 했습니다.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When chains are torn by courage born of a love that's free, a time when dreams so long denied can flourish as we unveil the love we now must hide, a time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world a world of shining hope for you and me And we'll shared our love. Through tears and thorns we will endure, as we pass surely through every storm. A time for us, someday there'll be a new 서울 상문고등학교에 계시는 민경철 학생 잘 들으셨어요?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중에서 A Time for Us, 오늘은 자니 마티스의 음성으로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신현민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이제 그 두 번째 영화입니다. 내 인생의 영화 두 번째 영화는 고등학교 2학년 때 본 천녀 유혼입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 이틀 동안 그 후유증으로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수업시간에 책을 펴도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고 온통 눈앞에 영화 장면들만이 눈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무엇인가를 제게 질문했습니다. 하지만 일어서서 멍하니 선생님의 눈만 쳐다봤습니다. 당연히 벌을 받았죠. 결국 다시 극장에 가서 영화를 세 번 더 보고 나왔지만 그 감정을 주체할 수 없어서 무작정 밤거리를 쏘다녔습니다. 그리고 벽보판에서 포스터 두 장을 떼어다 제 방에 붙였습니다. 人生 梦如路长，让 红尘里，美梦有多少方向？我痴痴梦幻的心爱，路虽远茫茫，人生是梦的延长，梦里。 何处何去，迷我心中方向，风悠悠在梦中轻叹，路何人茫茫。 在那几只棋局中看阳光，红尘里快乐有多少方向，一世是相逢的风雨，露水人茫茫，世事相逢的风雨，露水人茫茫。 서울 노원구 상계 5동의 최성현 씨, 인천 남구 주한이동의 김용수 씨, 하이틀의 이승재 씨, 그리고 저를 꽃님이라고 부르신 분 잘 들으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그 촌스러운 별명을 어떻게 아시고 편지를 적어주셨는지 모르겠어요. SJ라고만 적어주셨는데요. 신청곡 영화 천녀이혼 중에서 장구경이 부른 직류요혼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신현민 씨의 내 인생의 영화, 그 두 번째 영화였어요. 이제 세 번째 영화 소개해 드릴게요. 세 번째 영화는 대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본 늑대와 추물입니다. 그 당시 저는 고향 친구 둘과 함께 여행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라면만 먹어가면서요. 일이 끝나고 우리들은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라면만 먹은 것에 분풀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다 써버렸습니다. 남은 돈은 3만 원. 우리는 만 원씩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 그 돈 덕분에 자연과 동화되어 살아가던 던바중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던바중이가 늑대와 추몰이라는 반인디언으로 변해가는 과정이 웅장하면서도 재미있게 또 때로는 안타깝게 펼쳐졌습니다. 늑대와 추물. 이 영화를 보면서 막노동으로 힘들었던 그 여름날을 다 잊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사장 발로 찬 새가 늑대와 추물에게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인생에는 여러 갈래의 길이 있겠지만 내가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은 진정한 인간 존재를 추구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은 그 길을 가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의 신현민 씨의 내 인생의 영화, 그 세 번째 영화 늑대와 춤을 중에서 버팔로 사냥이었습니다. 대방동의 영호 씨 신청곡이기도 했는데요. 자, 이제 네 번째 영화로 들어가죠. 영화관에서도 보고 비디오로도 보고 TV로도 보고 그때마다 웃음과 감동을 주었던 시네마 천국. 그 시네마 천국이 원판보다 30분 넘게 짧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위질에 대한 분노보다는 감추어졌던 내용에 대한 궁금증으로 제 마음은 영화관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뿐 몸은 군대에 있었죠. 그 궁금증을 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두 달 후 저는 운 좋게 휴가를 나왔고 곧바로 영화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토토와 엘레나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슬픈 사랑에 그 숨겨졌던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토가 엘레나의 편지를 찾아내어 읽는 장면. 이 장면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토토를 세심하게 배려했던 알프레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서 참으로 착잡했습니다. 어쨌든 두 편의 영화를 본 것 같았습니다. 전편의 영화가 환희와 그리움이었다면 복원된 영화는 거기에 가슴이 메워지는 듯한 고통을 더해주었습니다. 영화관을 나서며 저는 우리 인생의 깊이는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 정민영 씨, 하이텔의 이대유 씨, 울산 복산동의 신성은 씨, 강남구 대치일동의 까치라고 하신 분, 그리고 하이텔의 강태규 씨 신청곡이었어요. 영화 시네마 천국 중에서 사랑의 테마 띄워드렸습니다. 경기도 여주 점동면의 신현민 씨의 추억 속으로의 여행. 자, 이것도 이제 마무리 지을 때가 다 된 것 같은데요. 신현민 씨의 내 인생의 영화, 이제 그 마지막 영화입니다. 바다, 고독, 우정, 사랑, 죽음, 그리고 인간. 제목도 멋있는 영화, 그랑블루. 이 영화를 처음 접한 것은 6년 전쯤 어느 영화 잡지책에서였습니다. 제목이 너무도 마음에 들었고 주인공이 파란 바다에서 돌고래와 장난치는 사진이 너무도 인상적이어서 무척 보고 싶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개봉되었을 때 그때 저는 군에 있었고 제대한 후에나 비디오로 볼 수 있었습니다. 올 4월에 제대한 후 약 100여 편의 영화를 보았는데 그중 가장 감동을 받은 영화를 말하라고 하면 저는 주저없이 그랑블루를 꼽을 것입니다. 몇 번을 다시 보아도 결코 지루하거나 실증이 나지 않는 아름다운 장면들, 음악들. 자크가 바닷속으로 한없이 들어갈 때는 어릴 때 강바닥까지 잠수했을 때 느끼던 그 기분이 되살아나곤 했죠. 그 멍한 기분, 떠오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 모든 것과 떨어진 것 같은 단절감, 무엇인가 내 자신 전체를 무겁게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어요. 사랑하는 조한나를 남겨두고 물속 깊이 영원히 들어가 버린 자크. 그때 자크를 부르던 돌고래의 울음소리는 며칠 동안 제 귀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하이틀의 김종태 씨가 대구의 옥석이 형과 함께 연숙 누나에게 축하곡 띄워드리네요. 영화 그랑브로 중에서 My Lady Blue 띄워드렸습니다. 자,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장안산 삼리에서 신현민 씨가 보내주신 내 인생의 영화 다섯 편 여러분도 잘 들으셨죠? 여러분의 많은 내용들, 그 추억이 담긴 영화 얘기, 여러분의 삶의 얘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주소 알려드릴 테니까요. 잊지 말고 잘 적어두셨다가 영화 얘기 많이 보내주세요. 신현민 씨에게는 조그만 예쁜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 내 인생의 영화에 참여하실 분들은 한 영화 한 편당 원고지 한 두 매 정도로 해서 저희 주소로 우편번호 150-608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우체국 사서함 819호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연 기다리고 있을게요. 늙은 올빼미라고 하셨나요? 늙은 올빼미를 실망시키지 말아달라고 하시면서 수원 장안구 정자동에서 허윤남씨가 신청곡 띄워주셨네요. 자, 신청곡뿐만이 아니라 그 장면도 제가 띄워드릴게요. 영화 In the Name of the Father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무죄 선고를 확정받은 제릭 훈론이 법정 밖으로 오늘 발음 안 되네요. 법정 밖으로 뛰쳐나와서 소리를 치죠. 이제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제부터 투쟁하겠다고요. 자, 이 장면과 함께 U2가 부르는 In the Name of the Father 띄워드립니다. In the matter of Her Majesty versus Gerard Patrick Conlon, the case is hereby dismissed. What about Giuseppe Conlon, Your Honor? He was an innocent man. Put down a free man and I'm going out the front door. In the matter of Her Majesty versus Paul Hill, the case is hereby dismissed. Leave me alone! Get out the front door with Jerry. In the matter of Her Majesty versus Patrick Armstrong, the case is hereby dismissed. In the matter of Her Majesty versus Carol Richardson, the case is hereby dismissed. I'm an innocent man. I spent 15 years in prison for something I didn't do. I watched my father die in a British prison for something he didn't do. And this government still says he's guilty. I want to tell them that until my father is proved innocent, until all the people involved in this case are proved innocent, until the guilty ones are brought to justice, I will fight on in the name of my father and of the truth. 경남 합천군 야로우면의 허보용 씨, 이 영화의 그 마지막 장면과 이 곡은 어떻습니까? 영화 아버지의 이름으로 중에서 U2의 In the Name of the Father 띄워드렸습니다. 참 제가 여러분의 편지와 엽서를 봤는데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의 사연을 받을 때는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야, 참 어린 친구들과 같이 호흡한다는 기분 때문에 이렇게 젊어지는 느낌도 들지만요. 이렇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의 엽서를 받으면 어쩐지 좋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종로구 구기동의 이태욱 씨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이 예쁜 엽서도 고맙습니다. 별이 정말 많습니까? 그 동네 구기동은요. 헐리우드 영화 음악 CD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낭만을 요즘에 잃은 것만 같은 어머니를 걱정해주신 부산 사하구 구평동의 김광범 학생께 띄워드릴게요. 하이틀의 윤계연 씨가 신청하신 곡인데요. 홍콩 영화죠. 금지의 오겹의 러브 테마, 주의 인생을 찾아서 마지막 곡으로 골랐습니다. 자, 전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프로듀서 홍동식, 저는 정은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在进取，这分钟却挂念谁？我会说是唯独你不可失去。好风光似幻似虚，谁明人生乐趣？我会说为情为爱仍然是对。谁比你重要？成功了败了也完全无重要。谁比你重要？狂风与暴雨都因你燃烧。一追再追，只想追赶生命里一分一秒。原来多么可笑，你是真正目标。一追再追，追踪一些生活最基本需要，原来早不缺少、啊、有了你即使平凡却最重要。分钟那又如何？会与你共同度过，都不枉过。风恋多，错误更多。如能重新做过，我会说愿能为你提前做错。谁比你重要？成功了，败了，也完全无重要。谁比你重要？狂风与暴雨都因你燃烧。一追再追，只想追赶生命里一分一秒。原来多么可笑，你是真正目标。一追再追，追踪一些生活最基本需要，原来早不缺少、啊、有了你即使平凡却